La la la lay, lole lole lolay. La la la lay, lole lole lolay. La la la lay, lole lole lolay. La la la lay, lole lole lolay. No frame, no fake, 지끈지끈 그래. 하늘은 하늘색, 사는 게 더 뻔해. 내가 갈 길은 내가 바꾸지, 물기는 기회로 다 바꾸지. 굳이 오는 거리 보고 싶다면, 이겼다, 눈물. 외로워서 어떻게 미움마저 삼켰어. 화낼 힘도 없어, 이유도 없고. 빛나는 밤이야 널 괴롭히지 마